just wanna play this game. 사랑이란 감정에 매료된 날 가득 채웠네.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답을 쌓아 올렸네. 너의 조각들로 빼곡해 내 맘을 채운 너의 눈, 코, 입과 너의 특유의 말투와 억양. 시야에서 흐릿해져갈 때면 이청거리니 나의 하루가 맘이 수많은 구멍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 너라고. 이제 네가 한 발짝만 더 발을 빼면 나 무너질 텐데. Fence를 두르고 유적지로 두면 어떨까.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이 음새를 붙들고 있는 나를. 너는 전처럼 바라보지 않아. 우리 사랑을 피사의 사탑이라 생각지 않잖아. 이 게임의 끝을 준비하게 해줘. 쓰러질 땐 아무도 없게 구경거리 되지 않게. 마음처럼 너의 눈, 코, 입과 너의 특유의 말투와 억양. 시야에서 흐릿해져갈 때면 이청거리니 나의 하루가 마음이 수많은 구멍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 너라고. 이제 네가 한 발짝만 더 발을 빼면 나 무너질 텐데. Got.